자, 물 흐르듯이 시작해서. 우리 시작한 거야? 어. 아 그래? 응. 아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다음에 편에 어떻게 하고 시작하려고? 어? 어떻게 하고 시작하려고? 몰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 그거 얘기해야지. 와병 중인 상태는 좀 어떤지. 야, 그게 뭐 중요하냐? 야, 그 진행자 근황인데. 목소리는 되게 힘이 있어 언제나. 어, 맞아. 어, 그거는 그래. 그래. 목소리는 그럼 됐지. 명확하고 힘이 있어. 어, 난 목소리로만 알려지는 거냐? 많이 나아졌지. 벌써 지산을 갔다 온 지 2주? 2주는 좀 안 됐고 뭐 열흘 뭐. 아, 그렇구나. 아직 일요일이 아니구나. 응. 열흘 지나고.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거는 뭐였지? 그 내한을 하지 않은 팀. 아, 어, 너 방송 진행하는 거였구나. 어, 미안해. 나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었어. 아까 그 개구리는 큰 개구리일까 작은 개구리일까 막 그런 생각. 원래 우리 거는 이렇게 정리된 맛은 없기 때문에 어. 뭐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거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노래를 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네가 틀어라 그냥. 깐 갑자기 방송이라 그러니까 또 막 깐 이러면서 시작한 거 봐. 원래는 내한을 하지 않은 복숭아 맛있어. 내한을 하지 않은 팀이나 그룹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원래 처음에 저거 페스티벌에서 보고 싶은 팀. 아 근데 아직 오지 않은 팀. 근데 그게 나한테는 좀 어려운 게 나는 되게 많은 팀을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팀이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찾아보니까 왔어. 옛날에 오고 많이 오고 막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막 그런 애 있어. 그래가지고 안 온 애들만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살짝 틀어서 그냥 페스티벌에서 들었으면 하는 정도로. 이미 한번 왔었어도 뭐 단독 공연을 했었어도. 아 그랬어? 네가 선곡한 것 중에 있었어? 응. 아 그래? 누구? 뭐 켈리 클락슨도 내한했었고. 아 그래? 어 내한했더라고.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아 걔 슈퍼스타 K 무슨 슈퍼스타 K 아메리칸 아이돌이지. 아니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인데 슈퍼스타 K 심사위원으로도 왔어. 아 그래?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1편 처음에였나 두 번째였나 하여튼 와가지고 한국 애들 하는 거 노래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나봐. 나는 그게 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진심 모든 면에서 관심권에 들어올 일이 없었던 캐릭터야. 어떤 캐릭터? 캐리 클락스. 노래 어떻게 들 거야? 노래? 노래 순서를 어떻게 정하지? 랜덤 하든지. 랜덤? 순서 희망하는 순서가 있으면 나는 희망하는 순서가 있어. 아 있냐? 나 없어. 그러면은 넌 네 순서대로 해. 나는 번갈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듣게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기조는 확실하다. 뭐가? 내 인생은 랜덤이야. 샤플이야. 내가 그냥 나 들어보고 싶은 순서대로 한번 틀어보겠어. 그래. 마귀가 쉬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Until the Morning이잖아. 내가 진짜 깜짝 놀랐다. 아니 봐, 일단 톤이 목소리가 되게 분위기가 약간 야릇하지 않냐? 아니. 아 그래? 어. 근데 마귀가 쉬는 게 틀렸구만. 나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부터 줄곧 자장가라고 생각했어. 근데 더러운 놈아. 더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냐? 아니 가사에 그게 나와. I feel strong, I feel rigid 나온다. I feel rigid. Rigid, rigid. 단단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여자가 부를 노래는 아니지 않니?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아이인데? 어? 아이라고 애라고? 아니 화자가 나라고 아, 화자. 여자가 나 아니 그니까 나 그니까 단단하고 강한 걸 느낀대잖아 그래 뭐 그래 아 민망해 아 그냥 그런 걸 느꼈다고 마귀가 쉬었어 노래는 띠버리 코퍼레이션이라는 듀오의 Until the Morning이라는 노래를 아, 듀오야? 어 키드로커라는 사람이 리믹스를 한 버전이야 아 네 띠버리 코퍼레이션은 미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같이 방송한 거를 들어보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너한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팀장이랑 얘기하면서도 내가 한번 약간 아씨 나 그 말 듣기 싫다고 그 용어 자체가 싫다고 얘기한 게 있었는데 네가 주로 전자음악을 얘기할 때 EDM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음악도 전자음악이야 근데 이거는 춤추는 노래가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어디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막 이렇게 반쯤 늘어져가지고 까딱까딱 하는 느낌이지 근데 EDM이라는 말 자체가 일렉트로닉 어 나 왜 헷갈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다 네 전자음악에는 어, 댄스 음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렉트로닉이지 그냥 어.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마, 그거를 옛날부터 그냥 전자음악이라고 불렀거든 그런 장르를 물론 댄스음악도 포함하는 거지 그 안에는 띠버리 코퍼레이션은 굳이 말하자면 뭐 장르를 나눌때 사람들은 뭐 라운지 음악이라고도 하고 뭐 하우스 칠아웃이, 칠아웃이라고도 하고 아니 하우스는 아니야 이 사람은 어, 하우스 음악은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밴드를 알게 된게 워스라 1000이라고 신나는 음악 할 때 내가 선곡을 했다가 안 틀은 노래가 있어 그 사람들이랑 같은 레이블에 소속된 사람이야 소속된 팀이야 그 레이블을 만든 팀이야 처음에 알게 된 게 예전에 CD를 향뮤직이라는 데서 맨날 그치. 많이 샀었어 내가 진짜 거기 골드멤버였어 어. 한 달에 한번 망했지 어, 한 달에 한 기본 20만원 정도씩을 샀던 것 같아 CD를 어. 또 뭐 되게 이상한 허세 같은 게 있었던 게 왜냐면 프린트 상태가 좀 달라가지고 국내 발매반은 안 예뻐 아. CD 속지 같은 게 아. 근데 그게 일본판이 제일 예쁘고 아. 그리고 그나마 좀 아, 그런 차이가 있어? 부실한 그러니까 인쇄 상태가 아. 그리고 CD 자체에 인쇄되어 있는 그것도 국내판은 안 예뻐 아. 그러니까 그걸 별로 앨범 아트가 달라? 것 같아. 아니야 앨범 아트가 같은데도 아. 색깔이라든가 거기서 유통시키는 거랑 그렇지 우리나라 한번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찍은 거랑이 아. 다르다고 그래서 굳이 국내반으로 나와 있는 것도 수입반으로 사고 이래가지고 아. 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3만원 주고 사고 막 그래 아 이 국내반이 국내 제작이 깼구나 이쪽이 더 인건비도 싸고 다 있으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사와가지고 국내반으로 SM도 많이 냈었어 특히 일본 음악 같은 건 근데 그렇게 해서 CD를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샘플러를 자꾸 껴줘 향뮤직에서 향뮤직 자체로 만드는 샘플러도 있었고 어. 내가 이 밴드를 알게 된 거는 이 사람들 레이블 이름이 ESL 뮤직인데 ESL 샘플러를 줬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선 아 그렇게 샘플러 주기도 해? 어 많이 줬어 아니 내가 워낙 많이 사긴 했어 골드멤버는? 그렇지 나중에 공짜 CD를 사고 막 이랬으니까 그 포인트로 어.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띠버리 코퍼레이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레게 쪽 음악도 많이 해 레게 베이스가 돼 있는 그래서 그런 레게 베이스 음악에 뭐 랩을 하는 노래라든가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전까지 들었던 전자음악이랑 차원이 다른 거야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럽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완전 미국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앨범을 사 모으면서 상당히 좋아했지 그리고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리믹스만 한 앨범도 몇 개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해가지고 그것들도 다 좋고 그리고 뭐 제3세계 음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노래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형유직에서 CD를 사던 시절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막 이럴 때부터 좋아했는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꼭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너한테도 그리고 뭐 전자음악이라 그러면은 당연하다시피 EDM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그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EDM은 그 요만큼 일부일 뿐이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리믹스단 티드로코라는 사람도 뭐 프랑스 원맨 밴드인데 이게 원곡은 이 버전보다는 조금 더 느리고 원곡은 약간 그것도 레게 리듬이야. 근데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앨범이 2CD로 돼 있는데 하나는 그냥 띠버리 코퍼레이션 곡들이고 두 번째 CD는 그걸 다 리믹스한 앨범이었거든. 그냥 앨범을 들을 때는 크게 귀에 안 들리던 노래가 리믹스 CD를 딱 넣는데 이게 딱 들리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리믹스가 더 좋은 스타일. 근데 원곡이 궁금해지네. 키드로코도 음악 되게 잘해. 근데 키드로코는 너랑 네가 얘기하는 음란마귀에 좀 더 가까워. 그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게 막 섹스, 약물, 술. 아니 근데 그렇게 음란마귀는 아니야. 그냥 분위기가 살짝 야리꾸리한 거 사실이잖아. 모르겠는데? 물론 가사를 보니까 이제 잘 자란 내용이 대부분 잘 자란 해들 때까지 잘 자란 내용 그런 내용이긴 하더라만은. 선라이시 네 하트에 해피홀을 뚫을 때까지 잘 자라. 나 이거 되게 지상렬 같은 영어다. 그랬어. 슬립 온 타이트라는 말이 되게 생소한 슬립 게 타이트. 슬립 온 타이트. 슬립 온 타이트라는 말이 약간 생소한 게 그게 원래 잘 자란 말이 굿나잇이잖아. 굿나잇인데 생활용에서 쓰는 말이잖아. 이제 슬립 온 타이트는. 슬립 온은 슬립 온은 그냥 계속 자라 뭐 그런 의미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냥 슬립 타잇이래. 슬립 타잇이 가사는 슬립 온 타잇으로 되는데 이제 말로는 슬립 타잇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슬립 타잇이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듣고 일부러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왜 슬립 타잇이라고 말을 하냐고. 그거 알아? 몰라. 옛날에는 침대라는 그런 게 이제 막 그 우리처럼 마룻바닥 생활하는 게 아니고 걔는 침대에서 잤는데 슬립 타잇이라는 말이 원래는 막 모를 막 얼기설기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바짝 좀 흐트러지지 않게 바짝 좀 매가지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잠자리가 편안한 말은 그거를 이렇게 바싹 조여서 그 위에서 자기 때문에 그게 더 잘 자라는 말. 현대에서 와서 해석할 때는 그냥 타이트하게 이불을 덮고 자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그 슬립 타이트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옛날 침대 초기 침대에도 그런 식으로 그걸 해고 일부러 그걸 조여주는 장치 같은 게 침대 끝에 달려 있었대. 그러면 그 말이 맥 매드랑 비슷한 어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만든다. 그거랑 비슷한 일맥하는 얘기. 그게 생각이 났어. 그게 이제 원래 다른 데서는 가사에서 잘 안 나오는 가사인데 이 노래 듣다가 그 가사가 마지막에 반복해서 나오길래 그때 한번 일부러 찾아봤던 게 생각이 났어. 그래 운남막이야. 그래, 아니 분명히 내가 살짝 야리꾸리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가사를 찾아봤단 말이야. 야한 부분이 있나 해서 전혀 딴 노래도 야한 노래가 좀 하나 있잖아. 두 개야. 아, 두 개밖에 없나? 그래가지고 얘가 작정하고 골랐나 처음에 들어볼 때. 아니야 그 지산에서 매시브 어택을 본 적이 있는데 매시브 어택도 뭐 굳이 매시브 어택을 라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긴 하지만 트립 합이라고 불리는 장르란 말이야. 근데 안 신날 줄 알았어. 근데 신난다기보다는 어떤 전율 같은 게 왔거든 매시브 어택을 봤을 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띠버리 코퍼레이션도 그 못지않은 걸 할 것 같아. 왜냐면 매시브 어택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음악에 어떤 메시지를 많이 넣어. 근데 그게 주로 부조리한 사회라든가 아니면 중동지방에서 계속 일어나는 뭐 내전 같은 거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계속 넣어. 꼭 보고 싶어. 꼭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은근히 인기도 많을 텐데 찾아보고. 재밌게 들었어. 좋은 것 같더라고. 달달하기도 하고. 좋아. 잘 잔다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막 기분이 오묘해져갖고 잠이 잘 올 것 같진 않아. 네가 그냥 은단막이라고 돼 있어. 아니 목소리가 너무 달달하잖아. 근데 어떻게 자? 그런가? 그렇지. 너무 막 뒤에서 막 꿀 같은 소리를 막 저거 하는데 막. 그냥 졸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속삭이는 그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약간의 미러 같은 느낌이 더 있어서. 미러? 미러 사랑의 미러 같은 거. 아 미러. 미러. 난 얘가 거울 막 이런 거 왜 굳이 미러라 그러지? 좋더라고, 괜찮더라고. 그 페스티벌 같은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이제 흐느적거리면서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 꽤 괜찮았어. 자, 두 번째 노래. 같은 맥락에서 한번. 좋은 그런 노래다라고 딱 생각이 든 거야. 내가 요즘에 애플뮤직에서 이렇게 노래를 애플뮤직이 좋은 게 어떤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노래나 너의 성향을 봤을 때 이런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라는 게 밑에 딱 뜨고 그리고 이제 장르별로도 뜨고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도 따로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걸로 많이 듣거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애플뮤직은 공짜야? 애플뮤직은 처음에 석 달이 공짜야. 아, 다 비슷하구나. 그것도 스트리밍이지. 스트리밍이고 워낙에 곡이 많고 큐레이팅 시스템이 나쁘지 않아서 들어봐야겠다. 그 애플뮤직 너 하려면 아이튠즈 깔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애플 유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에서는 애플뮤직이 안 되지 너는. 8월 5일 애플뮤직 국내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안드로이드에서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뮤직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저기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 그. 어차피 벅스 쓰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벅스 말고도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그런 거를 좀 써보는 방법도 있지. 오. 왜 그 유명한 가수가 새로 만든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고. 그건 망해가는 거? 근데 애플뮤직은 데스크탑에 맞아, 제이지. 데스크탑에서 써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석 달이 처음에 석 달이 무료고. 근데 넌 아직 나의 패턴을 모르는구나. 난 진심 컴퓨터를 켜지 않아. 컴퓨터는 나에게 있어서 폰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한 용도야. 요새는 다 된다, 앵간한 건. 정부기관 거 빼고. 섹션에서 포유나 이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한 곡을 골랐을 때 거기에 그 뭐라고 해야 돼? 인스피어런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그 떠오르는 음악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했을 나 되게 때. 많은 게 떠올랐어. 뭐. 그러니까 예전에 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윌코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나한테 몇 번씩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고 막 이러면서 올만한데 안 온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나는 걔가 그럴 때마다 아유 저런 베렌 세바스찬 좋아하는 주제 막 이러면서 난 안 들을 거야 막 이랬거든. 근데 막상 이 노래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백이었어. 백이. 아 그래? 어. 왜냐면 백이 예전 요새도 거의 그쪽으로 가긴 했는데 백이 예전에 앨범을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그 지난번에 우리 클로징으로 틀었던 섹스로 같은 그런 진짜 전자음악의 첨단을 달리는 그리고 엄청 키치한 그런 루저 같은 그런 컨셉으로 앨범을 하나 내고 그 다음 앨범 완벽하게 포크야. 그랬다가 또 다시 그쪽으로 갔다가 그걸 번갈아 가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발음에서 그게 딱 느껴졌나 봐. 아. 어, 기타를 이렇게 띵까띵까 하면서 하는. 듣다가 또 생각난 건 여러 번 막 되게 마음에 들었고 여러 번 막 듣다가 생각난 거는 코스믹 댄서도 생각났어. 희한하게 그런 풍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원체 잘 안 듣던 음악이어서 그런가 되게 많은 생각이 났어. 트래비스도 잠깐 생각나고 나는 기본적으로 그 백이 제일 많이 생각났어. 페스티벌 같은 데서는 막 그 앞전에 우리가 골랐던 신나는 음악이랑 조금 맥이 조금 다른데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랑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야외나 밖에서나 그래서 이렇게 막 떼창을 하기 좋은 곡이라든가 이런 것도 골라오긴 했지만 이 노래는 느낌이 뭔지 뭐냐면 한참 하이라이트 무대가 끝나고 사람들 웬만큼 가고 그 뒤에 있는 무대 있잖아 그런 데서 이제 좀 빠진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그냥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를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살짝 취한 상태에서 그냥 한가하게 모든 것에 취함이 들어있구나 너는. 응? 취향? 아니 내가 음란마귀인데다가 어, 어쨌든 확실한 19금이네 편한 분위기에서 한참 달리고 논 다음에 근데 요 두 번째로 튼 거는 이제 아까 그 틀었던 노래랑 Until the Morning이랑 딱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틀었지. 잘했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나는 이거 앨범 아트로 안 봤었단 근데 안 보고서는 그냥 페이스북에서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들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보다가 11월에 좀 재미난 전시회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거 재밌네? 이러고서는 딱 관심 있다는 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앨범 아트 한 사람 이 앨범 아트를 그린 거지 그 윌코의 그 앨범 아트가 애기가 오디오인가 라디오에 선이 끊어져 있는 걸 보고 이제 아빠가 그 선을 한쪽을 붙잡고 한쪽에 그 플러그에 손가락을 딱 껴서 감정적으로 라디오가 나오면 애가 막 좋아가지고 약간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거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그림들이 다 그렇더라고 어 약간 블랙 코미디더라고 나는 네가 아는 줄 알았어 그 내 앨범 그 내가 준 공국을 보고 어디서든 그 앨범 아트를 보고 네가 아 이 사람이 앨범 아트를 그렸구나라는 걸 알았다가 그거를 보고 좋아요를 누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난 내가, 처음에 계속 그런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네가 이 목록을 진작에 주긴 했는데 내가 아팠잖아. 그치. 쉬었잖아 집에서. 내가 집에서 쉴 때는 뭘 안 듣거든. 그냥 계속 TV만 보거나 게임만 하거나 그냥 누워있거든. 일을 해야 뭐 팟캐스트든 음악이든 많이 듣는데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안 들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별로 안 들어봤겠구나. 어, 그 목록을 안 만들고 있다가 최근에 하면서 들은 거야. 아 그러면 그 좋아요 누른 다음이야 노래 들을 때? 아 진짜? 그래서 신기했다니까. 그 조안 코넬라인가? 어. 조안 코넬라. 그 꽤 그림이 한 번쯤 가서 여자겠지? 뭐 글쎄. 조엔인 걸 보면? 그렇겠지. 아니면 남자일 수도 있어. 외국계라 후안인가? 조안 코넬라는 스페인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확인 결과 남자입니다. 근데 되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 아 뿌듯하다. 내가 가져온 곡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좀 의외였어. 나는 그런 곡을 평생 못 고를 줄 알았어. 뭐? 그러니까 너가 좋아할 만한 내가 가져온 노래들이 너가 좋아할 만한 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이 방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왜 뭐 5회 안에 너를 아는 사람들이 너의 정체를 밝혀내면 뭐 끝낸다고는 안 했지. 그러니까 내가 뭐 그 뭐 벌칙으로 뭐 10회를 더 해야 된다 막 네가 그렇지. 이런 조건을 걸었잖아 네가. 근데 뭐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뭐 걸리든 안 걸리든 적어도 5회는 할 거란 얘기잖아. 그치. 5회 이상은.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재밌어가지고 더 할 것 같단 말이야. 네가 그런 벌칙 안 걸어도.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 이걸 끝내게 되면은 난 이미 그거 생각했는데. 뭐? 내가 네 취향 저격 해주마. 아 특집을? 어. 그걸로 마무리를 하겠다. 아. 왜냐면 야 그거 너무 슬프잖아. 네? 그 끝에 그걸 하겠다라고 야, 생각을 하는 왜냐면 자체가. 이거 컨셉이 그렇잖아. 너랑 나랑 취향이 엄청 다른데 그치. 그거 가지고 서로 야 이거 들어봐 이러고선 던져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네 취향을 다 파악했노라. 아니 우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꺼져라. 하산하거라. 너무 슬프다. 안 슬픈데? 끝에 아니 그거 중간에 중간에 할 수도 있잖아. 중간에 하면 왠지 난 또 시비 걸 것 같아. 마음에 들어도 막 마음에 안 드는 척하면서 하하 이거 봐라 너 아직 그때는 넌 아직 한참 멀었어. 그때는 솔직하게 거. 말할 자신 있어? 어. 그 엔딩 방송일 때는. 어. 이게 나는 네가 이제 금방 질려할까봐 그런 걱정해서 5회까지는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아 내가 금방 질리긴 해. 그러니까. 아 이상하게 내가. 뭐. 아니야 대체로. 나 근데 금방 질리는 거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하는 게 음악이었고 그렇지. 아니 근데 좋아하는 음악을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것도 계속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거랑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르니까 재미없어지면 점점 짧아질 수도 있어. 노래 하나만 안 하고 막 오케이 다음 노래는 뭘까나? 이걸로 하겠다. 아. 처음에는 이제 나는 원래 이렇게 바로 리스닝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 가사를 찾아봤는데 19금이더라고 가사가. 이 노래가 유튜브에서 19금으로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나 그거 그 이론에 대해서 오늘 뭔가 깨달은 게 있어. 아, 그래? 그래? 좀 이따 얘기해. 이거를 왜 19금이 아니었어? 가사 이렇게 하는데? 박큰 손님이 원하는 게요? 작은 남자가 그냥 키스만 하고 싶은 거 같아. 여기저기 왜 여기도 뽀뽀하고 저기도 뽀뽀할 거야. 아, 그래, 그거 할 거야. 그거 야한 노래 세 곡이네. 왜 세 곡이야? 슬로우잼까지. 슬로우잼이랑 이거랑 두 개만 나왔는데. 아, 그렇구나. 언니 야한 노래 아니라서. 아, 그쵸? 네가 산에 맞잖아. 아니 분위기가 알았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노래는 나팔 사딕이라는 사람이 에스코브유라는 노래야. 근데 이 노래가 원래 라파엘 사딕, 아, 이 노래 원래 라파엘 사딕 노래구나. 그니까 이 사람이 2022이라는 보컬 팀을 하다가 혼자 나와서 솔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2022 때도 주로 자기가 노래를 쓰고, 4000불이었나? 랑 같이 3명이서 하던 거였는데, 이 앨범이 뭐냐면 하우스 오브 블루스라는 라이브 앨범이야. 라이브 실황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2CD로 내는 건데, 원곡에 비해서 되게 이런, 나는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런 장르를 블루스라고 해야 되냐? 아니, 이런 연주를?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힙합의 악센트가 있는 거는 약간 그런 풍이긴 한데 보컬은 소울풀하게. 아까 뭐 기본적으로 소울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앨범 제목 때문인지 몰라도 아 이런 게 블루스인가 봐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다른, 그러니까 원래 앨범에 있던 원곡들에 비해서 편곡이 너무너무 좋아. 이 라이브 앨범 전체가. 이 사람은 처음 알게 된 게, 나 흑인 음악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그나마는 여자 보컬들이 꽤 많이 좋아했었어요. 에리카 바비도스면서. 남자 보컬들이 거의 모르다시피 했거든요. 디안젤로 정도밖에.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MDM이라는 음악 잡지가 있었는데, 그거 되게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MDM에서 매달 이제 MDM 샘플러 같은 CD를 한 장씩 같이 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처음 들었던 거 라파엘 사딕이라는 사람을. 근데 노래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노래도 알게 되고, 아마 나는 어지간해서는 라이브 버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 예전부터. 한 녹음 상태부터 시작해서 그냥 스튜디오 앨범보다는 좀 덜 정확하다는 느낌? 아무래도 연주나 그게 안 돼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원곡 버전보다 훨씬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이 2022는 거의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의 무슨 아이돌 수준이었더라고. 90년대 흑인 음악계에 되게 인기가 많았었나 봐. 이 앨범 듣다 보면 여자들이 막 자지러지면서 2022 때 노래 나오면은 막 다 따라 부르고 막 이러고 꺄 이러면서. 예전에는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런 라이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를 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듣기 좋은 궁극의 라이브는 흑인 음악인 것 같아. 나한테는 라이브에서 더 강세가 있다고 봐야지.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때문에. 되게 이 사람이 야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음악을 되게 예쁘게 할 줄 알아. 그리고 보통 라이브를 하면은 왜 그 이상한 짓들 많이 하잖아. 쉽게 하든 뭐, 그리고 지나치게 그, 흥분하든 그 뽕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사람이 딸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야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음악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계속 같은 버전을 연주했던 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변형이 되거나 그런 게 많은데, 이 사람 늘 한결같아. 그래서 포인트를 아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정말 잘할 것 같아 보면. 라이브로 보면은 그래, 그런 기조가 있지. 노래 들을 때 얘네가 정말 잘하는 팀인지 알려고 라이브만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밴드 음악을 좋아하니까 밴드 음악도 정말 잘하는 팀도, 웃긴 게 국내에서 연주를 할 때 앨범보다 현저하게 못하는 팀도 되게 많아. 맞아. 되게 많아. 이렇게 그 피킹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운 피킹으로만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팀은 라이브가 정말 잘하는 팀. 국내 인디 밴드 애들도 그래. 라이브가 더 좋은 애들도 있고 앨범 이상한 애들도 있고. 작년에 혁오 보고 충격가공 보여. 아 그랬어? 너무 못하더라고. 아. 최근에 본 밴드 중에 진달래 밴드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 앨범 그때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라이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약간 그 집시 분위기가 나는데 여자가 보컬을 하는데 집시 분위기가 나가지고 되게 좋다 해서 앨범을 샀는데 앨범은 그것만 못해. 라이브가 훨씬 더 거기서 이제 그 약간 그 똘끼나 정말 제 약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막 흐느적거리면서 노래를 하는데 와 진짜 좀 괜찮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 CD 들으면서 CD는 좀 그렇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라이브에 국내에서 한번 왔어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식으로. 그리고 되게 알게 모르게 내가 딴 때 좋아했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 프로듀싱이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보컬들 앨범에 되게 많이 참여를 했어. 발이 엄청 넓어. 화탕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직접적으로 노래 들은 거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이름은 들어본 거 같아.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 이름이 사딕 사딕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라팔 사딕이니까 이름은 들었던 기억이 확실히 나. 그러니까 제일 유명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지금 떠오르는 건 컬리스 앨범에서 컬리스랑 같이 노래한 게 있고 그리고 토니 토니 토는 알리샤 키스 앨범에서 같이 노래를 한 게 있어. 토니. 알리샤 키스. 그 정도로 아이돌급인가? 그랬나 봐. 난 그렇게 그때는 내가 흑인 토니는 되게 생소한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MDM이라는 그 잡지가 굉장히 좋은 음악인데 국내에 제대로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컨셉 잡아갖고 나오던 거였는데 거기서 라파엘 사딕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악은 정말 좋은데 알려지지 않아. 그 정도 너 정도 적으면은 너도 기고할 만한 정도는 되겠다. 아니? 왜? 전혀 아니지. 야, 네가 진짜 MDM 몰라서 그래. 내가 단번 한 번 갖고 와볼게.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었어. 난 진짜 혀를 내둘렀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이랬어. 근데 음악들이 다 되게 신기하고 충격적인 건 좋았어. 장르도 엄청 다양한데.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나라 수익도 잘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망했지. 그렇지. 나 정기구독 하니까 망해버렸어. 그래서 정기구독 그 돈 입금한 거 돌려드릴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언젠가 너네가 돌아올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그냥 갖고 있으라고. 다시 돌아왔어도 초기화 될 것 같은데. 돌아오지 못했지 하지만. 언제 폐간되는데? 꽤 됐는데. 나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근데 아직도 집에 그 잡지 나왔던 거 내가 갖고 있던 건 다 꽂아놨어. 지금 찾아서 거기 나왔던 음악 다른 것만 찾아 들어봐도 지금 다시 들어도 되게 막 신기할걸. 아 근데 야 음란막이 네가 선곡해온 노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선곡한 사람이 음란막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왜 아니야? 가사가 그렇게 해야 한대. 원래 나는 이것도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폼 안 잡는 거가 좋거든? 아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직설적일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 안 더러운 거야 듣기에. 분위기가 그러니까. 응. 아니 다른 노래들도 상당히 막 그런 노래도 있어. Lay your head on my pillow. 내 베개에 네 머리를 눕혀. 그게 노래 제목이야. 베개에 네 머리를 그게 왜? 여기 누우라는 거지. 내 그러니까, 베개로. 내 베개에 누우라는 거지. Lay your head on my pillow. 그 다음에 and just relax, relax, relax 하고 우리가 그냥 잘 자라는 걸 수도 있잖아. 언태도 머리처럼. 아니야 시끄러워. 끝까지 들어봐. 가사가 예. 그래. 예. 내 베개에 네 머리를 놓고 릴렉스 하고 봐라 우리가 드디어 한 방에 있구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옷이랑 자켓이랑 가방이랑 여기 다 채워놓고 막이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그게 귀여운 거야? 야 진짜 한끗 차이다. 한끗 차이야. 스트로보다는 어? 얼마나 귀여워. 이렇게 상황을 하나하나씩. 야, 당연히 아니지. 어, 그래. 근데 그걸 이상하게 해석한 네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 그래. 야하라는 써봤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하든지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쪽쪽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너가 말한 것처럼 그래 직접적이니까 그게 더 이제 안냐한 안냐한 거잖아. 대놓고. 어. 그러면은 은유적으로 야한 건 맞잖아. 알피스트롱. 안냐한데. 아 그래? 어 리기디가 어떻게 딱딱해졌다는데 그게 어떻게 안냐해? 그게 딱딱하다는 것보다는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심지가 굳다 이런 뜻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 그 그 뜻도 있으니까. 나만 쓰레기야. 너만 쓰레기야. 왜냐면 나 남자친구 있고 넌 여자친구 없거든. 그래서? 해소가 안 된 거지. 참. 야 그게 야 네 말이 더 이상해. 왜? 와. 왜 흥부 가냐? 됐고야 화장실에 갔다. 아, 안 가도 되는데? 안 가도 돼? 급수로 와서 먹을 거야. 아, 화장실 갔다 올 거야. 니 갈 거야? 응. 어, 갔다. 이렇게도 잘 들어갔다. 이런 게 하우스 뮤직이란다, 얘야. 아니다, 내가 오늘 들은 레알 하우스를 틀어줘볼까? 오면 안 되는데. 안 돼, 아직 안 돼. 그렇지. When night has become the day, they're sending you far away, so, so far away. When everything starts to fade, you don't have to be afraid. No, you don't have to be afraid. Take my. 그것도 여기다 물렸으면 나왔을 텐데. 왠지 난 겁이 많아서 그랬다가 꼬이게 될 것 같아서 안 했어. 뭘 꼬여? 껐다 키면 되지 뭐 아무리 꼬였어도. 난 기계를 무서워한다. 기계가 날 싫어해. 옛날 사람. 술을 마시면 언제나 생각이 나는 옛날 사람. 알지. 꿈을 찾아서 오늘도 기타를 치는 옛날 사람. 이젠 다시 웃고 같이 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칠 때도 된 나이에 바보 같은 옛날 사람 라라라 라라라 언젠가는 만날 거야 예쁜 여자 예 슬퍼하지 마 주는 해지마 이거 노래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아 내가 자꾸 이쪽 보고 얘기하니까 아예 방향을 이렇게 해놓는 거야? 어 그래서 좀 뭐 안 들어가면은 올리면 되지만 좀 또렷하게 들어가는 게 더 나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편의점에서 앞에서 녹음한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 이 최초의 편의점 방송이었네. 어, 어. 원래 의도했던 원래 걸. 의도했던 그 장소. 근데 그때 옆에 아저씨들이 너무 시끄러웠어. 취해가지고 어. 내가 어. 납품을 하면 그 새끼들이 이러면서. 그래도 그나마 오래 안 계시던 공간을 가져가지고 뒤에는 괜찮았지. 뭐 그, 많이 방해가 되진 않았어. 뭐 그 정도면 우리가 편의점 앞에 녹음할 때 항상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 그러겠지. 아, 오늘도 원래는 조용한데 찾아서 옥상에서 하려다가. 어. 개놈 때문에 개가 뛰어와서 막 내가 그 개한테 한번 어택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하지 그니까 아예 쳐다도 안 보잖아 그 여자가 나 알아보고 이번에는 내 노래인가? 요거 들어야지 You know I was broke down, I hit the ground I was crying out, couldn't make no sound No one hears the silent tears collecting You know I had lost hope, I was all alone Never been so low, till you came along Teacher, I feel the dots connecting Beat down on me, beat down like a waterfall Cause I can take on so much more than I had ever dreamed 아내를 먹어야지 아내 왜? 아내가 훨씬 부드러워 이 노래는 켈리 크락슨의 인미시블인가? 뭐 이렇게 있는 거 맞나? 인미시블의 리믹스 인미서블의 리믹스 버전인데 굉장히 신나게 편곡을 잘 했더라고 근데 켈리 크락슨 같은 경우는 여자 보컬 중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들어본 여자 보컬 중에 뭐 옛날에 작가 듣다가 예를 들어 모라이어 캐리 다음으로 딱 좋다 정말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듯한 그 성량 정말 이 극강의 성량에는 약간 락? 희한 그런 발성도 있거든 다른 노래 들어보면 그래서 정말 그 무대에서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여자가 노래를 하는 거를 앞에서 보고 싶다 정말 미친듯이 노래 잘하는 애가 하는 거를 실물로 한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래들이라는 거는 다 보컬이 노래를 좀 잘해야 되는 거잖아 그 곡의 분위기나 뭐 이렇게 진행이나 구성이나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보컬이 노래를 잘하는 거를 듣는 게 되게 신나는데 한번 실물로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번 왔더라고 뭔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요런 노래를 가지고 이제 좀 페스티벌에서 설렁설렁 신나게 앞부분에 막 하, 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게 녹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할 구석이 한 개도 없는 여자야. 아... 관심을 가질 구석도 한 개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먹힐 법한 보컬이잖아. 그렇지. 안 좋아하거든. 왜? 그러니까 그 성향이 재미가 없어. 나는 조금 더 이렇게 막 힘이 좋고 지르는 것보다는 아까 Until the Morning처럼 그렇지 약간 묘한 끼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아 듣기에도. 그리고 막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막 핏대 막 올려가면서 막 으하 이러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 나는 그래서 진짜 레알 심하게 관심 먹기. 그래서 사실 이거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네가 준 노래들이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듣는데 이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냥 모르고 할 얘기는 있어야 되는데 할 얘기 없어. 안 하면 정말 되지. 모르겠다. 이게 왜 좋을까 이러면서. 그럼 우리나라 여자 보컬 중에서 누구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여자 보컬 중에서? 뭐 박기영 좋아해? 박기영은 옛날에 좀 좋아하다 말았고 나는 사실 누구라고 해야 돼? 되게 애매한데 팍팍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뭐 보보 같은 애 좋아했었고 원히트 원더지만 좋아했었고. 보보는 연기자지. 연기자지. 근데 생각보다 노래 잘했어. 그 노래가 나 늦은 후회를 되게 좋아했거든. 딱 원히트 원더잖아. 그거 하나 하고 뭐 딴 거는 아마 다시 했을 텐데 뜨지는 못했을 거고. 나 거미나 뭐 빅마마 그렇게 질러서 힘들면은 박정현은 노래하면 안 되지. 박정현은 속삭일 줄도 아는 여자. 난 그래서 그 여자는 그나마 완급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얘는 들으면 내내 힘이 세. 불편해. 아니, 기차 활동을 삶아 먹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그런 뭐 나는 가수다라든가 뭐 또 뭐 있냐 얼마 지금 하고 공명가왕이라든가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계속 이제 막 계속 우승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취향이었던 저기 초반에 임재범? 제일 처음에 임재범 때는 감동을 했지. 그 워낙 무대 연출 막 여러 번 이런 거 할 때 막 으악 막 이러면서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나한테는 이소라가 최고였어. 아 이소라. 그 이소라가 나가수 특별 무대 같은데 이제 경연이 아닌데 나와가지고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냥 피아노 한 대에 딱 맞춰서. 나는 원래도 그 노래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진짜 보면서 울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저 사람은 노래를 내 취향이구나. 저 사람은 노래하는 게 그렇게 담백하게. 너 지금 그렇게 부채질하니까 할머니가 부채질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아, 할머니야 뭐 어때. 내가 목이 안 물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바지가 얇아가지고 이걸 뚫고 무네. 아 물어? 어. 다음에 목이향도 준비해야겠구만. 목이향 좋다. 목이향 고전적으로 한쪽에 켜놓고 목이향 냄새 맡아가면서. 아 나 목이향 좋아해. 아 그래? 어. 그 이렇게 소용돌이로 생긴 게 마음에 들어. 아 생긴 게 마음에 들어? 뭐 냄새도 좋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